먼 나라, 이웃 나라. 매주 금요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국제 이슈들을 쏙쏙 정리해 드리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우리 비행기가 지난 학기 전 세계를 돌아 다시 한양대학교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탑승하시는 또는 새롭게 탑승하게 되신 학우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 이웃나라들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멀게만 느껴졌던 이웃나라들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비행기 힘차게 다시 이륙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오늘은 조윤희 기자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향합니다. Доведіть, що ви дійсно європейці. І тоді життя переможе смерть, а світ темряву. Слава Україні!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빛은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현지 시간 지난 1일 유럽연합을 향해 러시아에 맞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함께라는 것을 증명해달라며 호소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며 한 말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내린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 선포에 따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본래 2014년부터 시작된 돈바스 전쟁으로 대표되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 간의 우크라이나 영토 내 교전에 불과했으나 2021년 초부터 러시아가 친러 세력을 은밀하게 지원하는 것을 넘어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하며 전면적인 침공 징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의혹을 제기했지만 러시아는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대통령궁 대변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2022년 1월에서 2월을 전후로 벨라루스, 크림반도 쪽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동남북부 국경 전반에 걸쳐 대규모의 병력을 벨라루스와의 합동훈련을 명분으로 집결시키며 본격적인 침공 준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의도가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대다수의 정치, 군사 전문가들은 실제로 전면적인 침공이 이뤄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죠. 냉전 이후 줄곧 평화를 추구했던 유럽 및 미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하고 동시에 명분이 부족해 러시아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많은 도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러한 예상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강행하며 국가 간 전면으로 확대됐으며 러시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 가용한 전력의 95%를 쏟아부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전쟁에서 러시아가 압도적일 것이라는 전 세계의 예상과는 다르게 러시아군은 미흡한 전쟁 준비와 사기 저하를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총력전을 불사하는 강력한 항전 의지를 드러내며 의외의 선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참혹한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빛나는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기도 한데요. 선거 때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자신이 틀려서 다행이라며 국가가 최대한 전진할 수 있도록 그와 그의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이 그저 우리에게 먼 나라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이웃나라의 일인데요. 먼저 미국과 EU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군이 분전하자 중고 방탄 헬멧 정도만 제공 가능하다는 태도를 바꿔 무기, 탄약 등 적극적인 군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우려한 서방 측의 국가 차원 참전은 없지만 무려 80여 년 만에 국제여단이 편성돼 간접 참전을 하고 있기도 하죠. 서방 제재 조치도 총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경제 및 금융 제재를 가해 러시아의 경제 위기를 일으키고 있죠. 이에 따라 루블화의 가치는 30% 가까이 폭락했으며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는 3월 1일까지 모든 거래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기업들과 거래해온 유럽 기업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기 시작하며 러시아 대기업들의 주가 또한 폭락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단순히 남의 나라 일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가짜 사나이라는 웹 예능으로 유명세를 얻은 전 해군 특수 전전단 대위이자 현 크리에이터 이근이 우크라이나로 의용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국한 사실이 알려진 바도 있죠. 지난 7일 러시아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비우호 국가 명단에 한국이 포함되기도 하며 러시아의 각종 제재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만 초기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제재를 발표한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제재 동참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지정한 미국산 기술을 적용해 만든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에 주요국 중 한국만 포함된 점을 보았을 때 미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 요구에 미온적으로 반응한 것이 독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비행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금 현재도 진행형인 우크라이나 내 전쟁, 이 전쟁이 한국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용한 역사학자는 이 전쟁이 전 세계인이 인권의 가치를 얼마나 깊게 공유하며 강대국의 횡포를 증오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대규모 반전 시위가 곳곳에서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간절한 소망이 우크라이나에서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구 여러분, 우리 비행기 이제 다시 한국에 도착해 착륙합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오늘 비행을 함께한 보도의 조윤희, 기술의 김경주, 저는 서은재였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UBS